런던 최초, 런던 최고, 런던 유일의 팟캐스트 런던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런던 포커스 2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사정이 있어서요. 예. 지난 3주 동안 예. 녹음을 못했습니다. 네. 저희 방송 많이 좀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방송 못하는 동안 소개 못 드린 이제 런던 소식도 많이 쌓였고요. 예. 그간 거의 하루하루 한국 시국이 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끊을 수 없는 드라마 같아요. 저는 매일 확인해야 되고요. 또 청문회 하잖아요. 저 어제도 그거 보느라고 방을 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청문회? 집에서 지금 볼 수 있는 매체가 특별히 없어서 예. 못 봤는데 이제 계속 기사를 읽으니까요. 예예. 기사 통해서 지금 접하고 있는데 그냥 일단 전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저런 지금 검증 단계에서 모든 게 밝혀질 수 있을지. 청문회도 사실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저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네. 예, 지금 특검한다, 청문회 한다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면 좀 알고 있는 거에 조금 플러스해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정도일 뿐이지. 네. 과연 저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법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청문회 우리 50 때도 네. 60 하면서 노태우 전두환 불려 나오고 그 이후에도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재벌도 불려 나오고 하지만은 그들이 사실상 제대로 단죄가 된 적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청문회가 됐던 특검이 됐던 간에 일종의 소위 말해서 정치권에서 하는 요식행위일 뿐이지 이게 과거의 어떤 잘못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이제 단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안타까울 뿐이고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예. 네. 그리고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소위 현재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은요. 예. 어저께 우병우 나와서 예. 예. 조사 받았지만은 그 태도를 보면 가히 예. 이게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사실 모를 정도예요. 예. 네. 예. 가해자가 마치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고 오히려 가해자가 질의하는 사람한테 거의 제가 볼 때는 고압적인 자세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네. 야 이게 진짜 막가자는 거구나 이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게 한국 사회가 상당한 진통을 겪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시점에서 경제 어떤 문제가 좀 부각이 된다 그러면은 막말로 진짜 동학혁명 나듯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요.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혁명. 우리 옛날에 이제 스탈린이나 막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좌빨 좌빨지 그런 얘기겠지만은 예 이게 아 그 위로부터의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네, 그게 답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혁명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게 사실 그게 맞는데, 지금은 위에서라도 그런 단어가 언급이 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프레임 씌워서 문제 제기를 하니, 뭐, 저는 그, 지금 청문회 5차까지 했는데 계속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생방송으로 지켜봤어요. 그 유튜브에 가면 그 워낙 그 실시간 채널이 워낙 많아서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보면 되는데, 뭐, 그 사람들이야 뭐 무슨 답할지 그럼요.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들어갈지 뭐 사실 안 해도 되는 청문회거든요. 뭐 기억 안 난다, 뭐 모르겠다, 뭐 이런 건데 다 그리고 어차피 뭐 탄핵이야 뭐 헌재에서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답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저는 뭐 그건 의심을 하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대선이죠. 다음 대선에서 또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이것들이 다 이제 묻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 청문회 지금 진실 밝히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지금 야권 벌써 막 분열되고요. 그거 보고서 그것도 뭐 저쪽에 다그 배후에 좀 보이지 않는 좀 그런 좀 힘이 좀 있는 걸로 저는 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지만 그냥 그 우리끼리 싸우는 거 있잖아요. 내부에다 막 총질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절망스러워요. 지금 상황이 지금 뭐더 지금보다 더 떨어질, 더 추락할 곳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이제 대선에서 지면 이제 그게 더 미친 거고요. 되게 절망스럽지 않나요? 이 상황이. 저는 절망스럽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뭐가 두렵냐면은, 물론 이제 뭐 정권이 못 바뀌면은 사실 끝이에요, 대한민국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생명은 요번에 정권이 안 바뀌면은 전 끝이라고 보고요. 그 이전에 이제 그 제가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게 뭐냐면은, 글쎄, 뭐, 자정 능력이라는 건 저는 이미 잃었다고 보고요. 예, 대한민국에. 누군가가 어떤 새로운 어떤 권력이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바뀌는 거죠. 예, 바뀌어서, 바뀌는 거는 일단 좋다 이겁니다. 그래, 설사 바뀌었다 치더라도요. 청소를 못하면요, 저는 권력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건 바뀐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정권 바뀌는 건 당연히 기정사실이고. 근데 안 바뀌면은 아예 그건 정말 끝이고요. 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 정, 즉, 즉, 그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온갖 그 부정부패와 부조리에 관련된 척결이 정말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형태의 가능성, 뭐, 그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민주화든, 뭐, 모든 형태로든지, 이미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장 이제, 걱정스럽죠. 바뀌어도 안 되는 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못 하는 거든지, 안 하는 거든지,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청소가 안 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될것 같아요. 힘든 상황이. 그걸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연일 뭐그 충격적인 그 과거의 비밀들이 계속 폭로가 되고 다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데 정말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파헤칠 생각은 안 하고 그 이번에 그 오촌 조카인가요? 그 사건도 이제 방송 통해서 다 세상에 다 알려졌고요. 그뭐 답이 뻔히 보이는 건데도 조사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뭐 그거 보고서 뭐 뭔가 그들이 뭔가 아직도 뭐 믿는 그런 구석이 그냥 있는 구석에 있는 거죠. 건지, 예, 제가 볼 때. 예. 누가 봐도 이번 정권은 바뀔 가능성이 또 희망적으로 보자면 크다고도 할수 있는데, 이번에 뭐 워낙 이 사안이 커서요. 안 바뀌면 뭐 그거는 뭐 정말 뭐 답이 없는 거고요. 근데 어차피 정권이 바뀌어서 그거를 정말 파내기 시작하면 다 걸려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뭔가 글쎄 그뭐 불안한 게 있는지 두려운 게 있는지 아직도 뭔가 좀,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방송을 보니까 뭐 조그만 연류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진실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래, 없으니까. 예, 다 없으니까 죽여버리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예. 정말 마지막 그 방송 끝나기 전에 그뭐그 처리를 해서 이름이 안 나오게 그렇게 됐지만, 그뭐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또 그것도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게 누구 그 이름이 누구다, 누구의 이름이다라는 게, 그래서 뭐 이제 청문회 보면서도 되게 좀 좌절감을 느낀 게, 정말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증거가 나오는데도 예, 안 된다는 거. 저는 그게 절망스럽다는 거죠. 증거가 나와도 안 된다는 거. 뭐 그래서 이제 특검이 이제 뭐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이제 그것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보는 시청자, 이게 국민의, 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해외 동포 입장에서는 거기서 무슨 뭐그 사람들의 정말 뭐 진심 어린 사과나 뭐 글쎄 그런 걸 기대하기보다도 그냥 좀그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이제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냥 뭔가 해결은 안 돼도 좀 보는 동안만 해도 그냥 뭐좀 통쾌하고, 뭔가 좀그 증인으로 불러나온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움찔움찔하면서 하는데, 최소한 그 네. 정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뭐 문제 해결은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좀 그런 걸좀 보고 싶었어, 이번 청문회. 근데 그 여당 쪽그 의원들 뭐 누가 봐도 방해하려고 나온 그 사람들이잖아요. 뭐그 한둘 제외하고요. 네. 정말 더 열분만 더 예. 나고요. 이건 뭐 정말 안 하느니 만도 못한, 예. 왜냐면은 그 청문회가 지금 5차까지 진행됐는데 매번 보면 패턴이 그거예요. 뭐 부정하고 뭐다뭐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다 그랬다가 다음 날 되면 그 사람들이 위증했다는 증거가 또 언론에 쫙또 예. 깔리고요. 계속 이런 패턴인데, 글쎄요, 뭐 앞으로 몇 차까지 더 있을지 모르는데, 뭐 우병우이 또 어저께 그 조대위도 나와서 기무사랑 말다 맞추고 나와서 답하는 거 보니까, 뭐 진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 사람들은 예, 어떻게 그럼요. 파고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글쎄요 그뭐 위증이나 아니 뭐 증인으로 소환을 하는데 거기 불응해가지고 이제 뭐 어제도 달랑 두 명만 나왔는데 증인이 그래서 캐나다나 뭐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정말 꿈도 못 꾸는 일이거든요. 그건 정말 뭐 정말 엄중하게 처벌받는 그럼요, 그런 예. 사안인데도 청문회를 좀 봐줄 만큼의 그런 수준의 좀 격을 좀 올리려면 그 법부터 개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우습게들 봐서. 예, 제가 볼때 그냥, 뭐라 그럴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거랑 저는 별 다를 게 없다고 봐요. 다만 그게 방송에 나갈 뿐이지. 예, 그게 무슨, 법적 제재 수단이 없으면은 그게 무슨 소위 말해서 사담하는 거랑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예. 말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그 대화들이 오가야 되는데 뭐 거짓말을 하고 뭐 서로 입 맞추고 조작하고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예. 그거를 예전 청문회 때부터 하도 많이 봐와서 전 청문회 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뭐라 그럴까 식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농담 이게 좀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이지만은 그거보다는요 차라리 전기 의자에 앉혀놓고 거짓말할 때마다 좀 전기 고민하는 거 보여주면요 아마 제가 좀 진실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뭐 그런 생각까지 한다니까요. 다음 사람 이제 그거 보여주면서 거짓말할 때마다 전기 한 번씩 넣어주면요 다음 사람 아마 정확하게 얘기할 겁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볼 때는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인권이라는 거는 인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한테 인권을 부여하는 거지. 맨날 나와가지고 거짓말이나 해대고 조작이나 하는 사람들한테 인권 얘기한다는 건 저는 사실 가당치도 않고 우습게만 보인다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든지 뭐 우리보다 이제 법을 먼저 시행했던 나라들의 제도는 가지고 와요. 제도를 갖고 와서 하는 건다 해요. 예. 하는 건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거나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확실하게 처벌하는 규제나 수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있다고 해도 안 한다는 거죠. 가령 뭐 청문회 나와서 위증했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뭐 지금 뭐형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감방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만일 저 같은 일개 범인이 어떤 그들이 하는 죄의 10분의 1만 해도요, 저는요, 바로 이미 벌써 전 영창 갔어요. 근데 쟤네들은요, 너무나도 멀쩡히 지금도 잘 살고 잘 먹고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놀랍다는 거죠, 항상. 내가 일반 개인이 하면은 가차 없이 정말 처벌을 하면서 저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오히려 저는 그런 태도가 되게 저거하더라고요. 뭐 최순실이 같은 경우도 최순실이 누가 봐도 저거 제가 아마 제가 저런 범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들어갔죠, 벌써. 이미 벌써, 예. 근데, 심지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를 뇌물죄로 처벌을 할수 있느니, 없느니. 뭐. 아니, 그러니까, 죄를 진게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나오는 얘기 보면요. 그거예요.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이죠. 모든 게. 아니, 처벌할 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왜, 지금 구치소 보내가지고 수의입혀서 지금 재판받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죄를 지은 게 확실하고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사법적인 관점이나 정치권에서 보는 입장은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입장은 제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근데 그게 최현실뿐만이 아니라 거기 나온 뭐 김기춘이니 뭐 모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뭐 우병우니 뭐 죄를 어떻게 쟤네들한테 확정을 시킬 것인가?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아, 죄 지은 게 확실한데 무슨 확정을 시킵니까 지금? 그러니까 마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정말 죄를 지은 거 맞아? 죄를 졌다고 지금 내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확신이 드는데도 예. 다 커먼 센스죠, 전부 다. 상식적으로 맞는데도, 그렇게 막, 언론에다가 그렇게 써놓고 그러면요, 마치 죄를 진 것처럼 막, 보도 나가면서, 사법적인 태도, 정치권 태도 이렇게 나오면서, 뭐, 그거는 뭐, 뇌물죄로 보기 좀 어렵지 않겠냐, 뭐, 삼성,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아니, 그러면 지금, 장난하는 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언론도 뭔가 이게 마치 언론도 뭔가 막 밝혀내고자 하는 것 같지만은 뒤에서 누군가 조종을 하지 않나. 그러면서 막 물타기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개념을 자꾸 물타기 해가지고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거죠, 자꾸. 그러면서 나중에 안 해도 아 그거 아니었나 보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해온 게다그 수법이거든요. 계속 똑같은 수법.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이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1번 찍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저는 안 바뀐다고 이제 좀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간단하게 해서 끝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줘.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대한민국 국적에서 좀 파내고 싶은 게 뭐냐면 호적 파듯이 파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지겹죠. 지겨워요. 저거 보고 있는 게 이제 지겹죠. 역겹죠.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뭐 내가 그 나라를 떠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우리 호적 파듯이 그냥 파서 국적 바꾸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가장 소극적이지만 제가 할수 있는 그 저항이죠. 가장 큰 저항. 저항이고요. 뭐 국민적인 아까도 제가 그 저항은 글쎄 뭐 이게 촛불 시위를 지금 뭐 평화적으로 진행한다. 지금 뭐 계속 연일 매주마다 뭐 7차 8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과연 변화를 갖다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뭐 계속 그렇게 하니까 뭐 외신에서도 보도하고 뭐 우리 뭐 시위가 놀랍다는 등뭐 지금 무슨 우리가 남한테 놀람 주려고 지금 나와서 시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꾸려고 나와서 하잖아요. 근데 바꾸기에는 너무 평화적이지 않나.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폭력, 지금요, 평화적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주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초반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죠. 이거 뭐 폭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평화적으로 갈 것이냐. 그 많이 찬반 갈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촛불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이제 박정희 시대에 태어나긴 했지만 사실 뭐 너무 그때 뭐잘 몰랐고, 그래도 전두환 시대에 거치면서 21세기인데요, 이제. 이제 세기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하다는 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영원히 이거는 뭐 이제 뜯어 고칠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는, 뭐,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면이야. 뭐, 그 중간에 한 뭐, 10년, 좀 좋았던 시절은 있었지만, 그것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원점으로. 근데 이게 MB 때부터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박정희의 문제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계속 된 거네. 그리고 그 배후에 뭐 최순실, 더 올라가선 최태민까지 그 배후가 계속 지금도 계속 좀 캐내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더라고, 스케일이. 이거 뭐 너무 거대해서 이게 뿌리까지 완전히 그 청산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박정희한테 있었는데, 그게 뭐, 정권이 계속 뭐 바뀌고 바뀌면서, 그게 뭐, 잠깐 뭐 사라졌다. 그게 아니라 그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건데, 뭐, 지금 21세기에도 우리가 지금 70년대 그때 살았던 그 시절을 고스란히 다시 살고 있다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는 이제 외국에 살면서도 굉장히 분노하고 답답하고 네. 또 억울하고 좌절감을 느끼는데, 뭐 오죽하겠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근데 뭐, 이 어르신들이야 절대 안 바뀌시는 거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뭐 일베며 뭐이 젊은 사람들 이 그런 쪽을 또 추종을 한다는 거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정권이 바뀌어도 물론 저는 이제 야권에서 대선 승리를 하면 누가 되든 정말 초반부터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봐요. 이건 뭐 그냥 둘수 없는 문제니까 확실히 치워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도 김영삼도 뭐 아니 뭐 무능한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취임하자마자 또 본인이 그전 정권의 그 싸놓은 똥을 또 치우려고 본인이 그냥 취임하자마자 그 칼춤을 또 쳤던 적도 네. 있고 해야죠 당연히. 길게 봐야 돼요. 이건 어차피 임기가 5년인데 정말 뭐 대선에서 누가 되든 문재인이 되든 뭐 누가 되든 먼저 되는 사람은 일단 그 5년은 뭔가를 하겠다는 것보다 그냥 이것만 다 정리하고 네, 그냥 깨끗이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네. 다 뜯어 고친다. 그걸로 5년 다 보내야 되는 거고. 그것만 해도 저는요, 예. 딴거안 하고 그것만 할수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은 평가 정말 받죠. 예,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그럼요. 예, 예.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정말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그건 이제 차기에 맡기고 본인 이제 거기에 전 이제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전 이제 문전 대표가 그 일을 맡으면 굉장히, 뭐, 뭔가, 내가 왜 이걸 다시, 뭐, 시스템 부조리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지, 그걸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이재명 시장 엄청 뜨고 있는데, 아, 굉장히, 별명이 또 사이다인 것처럼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칼을 쥐어주면 정말 뭐 정말 공포에 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물론 필요해요. 관용은 없다. 뭐 이런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런 거는 너무 착했잖아요. 그동안은 또 정치 보복이라고 또 당할까봐 그거 무서워서. 확실하게 또 처리 못하고 간 것도 많고,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다음에 만약에 저쪽이 잡으면 똑같이 해주겠지라는 마음. 근데, 되게 답답한 상황이지 않아요? 이 여권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쓸만한 사람들이 많고, 되게 좋은 사람들이, 컨텐츠는 정말 풍부한데, 저쪽은 없고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불안한 거 있죠. 또질 것만 같고, 또못 넘을 것 같고, 저 벽을. 그러니까, 아예 저쪽에는 워낙 인물이 없다 보니까, 뭐, 반총장, 뭐, 영입하고, 뭐 하고, 뭐 해서, 어떻게, 뭐, 떼어서라도, 그래도, 누구라도 내놓으면, 하다못해, 오세훈이라도 내놓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뭐, 그렇게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좋은 재원을 가지고도 이렇게 또 불안해해야 되고 또 선거 때마다 정말 21세기인데도 이것도 부정선거 네. 또 개표는 뭐 믿어도 되나 이거 의심해야 되고요. 마지막 순간 정말 당선 확정이 될 때까지 이게 마음을 못 놓잖아요. 어떻게 정말 지당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뭐 이제 전 정권이나 이제 여권 쪽에서는 더 이상 뭐 추락할 데가 없을 만큼 밑바닥인데도 다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된다는 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변곡점에 왔다고 봐요. 이 한국 그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포화점이라고 그러죠. 우리 물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은 어느 정도 물을 이제 쭉 컵에 따르면은 계속 따라지다가도 이제 물이 컵 위에까지 차 오르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쌓이다가 거기서 단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은 그다음부터 물이 넘치기 시작하죠. 마치 물이 넘치지 않을 것 같이 찰랑찰랑 하면서 그냥 아슬아슬하게 차 오르지만 넘치지 않고 있죠. 하지만 단한 번, 촉발. 비록 작은 물방울 하나지만 걔가 딱 들어가는 순간 물은 확 넘치거든요. 그 물방울 하나 집어넣지만은 흐르는 물은 물방울 한 방울이 아니거든요. 주룩 네. 떨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해방 그 전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랑 많이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지금 오고 있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과연 부정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냥 엎드려서 가느냐, 아니면은 근데 그냥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오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이렇게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혁명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썼었는데, 박정희 시대부터 사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아까 그 노무현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와서 노무현 이제랑 이제 전두환 그 사실 군사정권에 당시에 있었던 쿠데타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그뭐 척결을 하고자 했다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고 봐요. 다음 이제 만일 이게 정권이 정말 바뀌어가지고 야권의 어떤 주자가 정권을 잡았을 때좀 다른 게 뭐냐면, 군사 쿠데타와 관련돼 가지고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뭐그 만행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에요, 이게. 근데 이 박정희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지금 이 문제는 그 군사정권 이전의 문제부터 이제 뿌리가 이제 깊다고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박정희 하면 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본 육사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고 이 사람이 왜 친일적인 성향이 이제 강한 사람이고, 친일파 단체가 못 이루어지지 못했던 건 전적으로 사실상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사실 안 됐거든요. 그 뭐냐면 결국은 친일부터 시작해서 이 문고리를 틀어 잡았던 것들은 이제 박정희와 쭉 연결돼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이제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환부가 사실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냐면 그건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안 뻗쳐 있는 데가 없고, 특히, 뭐,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삼성이란 조직 자체, 뭐, 회사. 예. 저는 이제 삼성을,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대학교 졸업했을 때도, 저는 그, 절대 삼성은 안 간다라고 했었어요, 제가. 예, 절대 삼성은, 예. 그러니까, 착취의 대표적인 기업. 뭐 복지가 잘돼 있고 뭐하고 뭐 지금 삼성 많이 컸습니다 진짜. 예. 근데 물론 제가 졸업할 때보다 지금 뭐 20몇 년이 훨씬 지났지만은 아, 착취를 하면 저렇게 그 세계적인 기업이 될수 있구나. 잘못된 생각을, 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업이죠. 저 기업이, 예.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랑은 찾아보기 참 어려운 기업이죠. 저런 기업이,을 다 이제, 저는 이제 이병 처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뭐, 박정희 전부 다, 다그 재벌들과 손잡고 다 했던 거예요. 군사자금 만들어주고, 예. 혁명자금 만들어주고, 혁명자금에 그 협조 안 했던 기업들은 쳐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협조했던 기업들은 계속 그렇게 뭐 옆에 정부가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끌고 나왔던 기업인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음 정권에서 저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최순실 이게 아니죠. 이거를 한꺼번에 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왜냐면 지금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거는 최순실 뭐 이렇게 뭐 우병우 요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뿌리는 뒷단까지 다 있다라는 거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년 동안 무슨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5년 동안이 됐든 10년 동안이 됐든 간에 저 한국이 적어도 나은 지금보다 나은 국가 좀 아이들한테 꿈을 줄수 있는 사회 국가 뭐 존경은 못 받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지향하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예. 뭐 풍요롭진 않더라도 예. 정의가 구현되고 실현되는 이런 국가를 만들려면은 이번에 뒷단까지 좀 처리를 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 뿌리가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뭐 재벌이고 뭐고 떠나 삼성이고 뭐고 떠나서 그러니까 이 문제도 또 그래요. 뭐 지금 현재 그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이게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로 다 연결되더라고요.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제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일 수혜를 많이 입었던 게 재벌들이에요. 재벌들의 지금 현재 그 사내 유보금은요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가했습니다. 예, 왜 그런지 아시다시피 환율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미국에서는 뭐 대한민국을 환율 조작국이다 근데 우리나라 뭐 아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은요 환율 조작국 맞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이게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지만요 환율이라는 거는 좋은 게 뭐가 좋냐면요 균형이죠 균형. 소위 말해서 경제가 잉여를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돈을 남는 게 이게 장사치랑은 달라요. 장사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은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이익을 많이 나게끔 환율을 그 절하시키거나 또 이제 절상시켜서 뭐 적자로 돌아서는 뭐 이런 일은 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균형 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균형 환율이 아니라는 거죠. 균형 환율이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표적인 게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너무 이 소위 말해서 저평가되다 보니까는 개인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빼다가 재벌한테 다 갖다 준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재벌들은 돈이 넘쳐나는 거죠, 지금. 넘쳐나는데 재벌들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수출 안 되면은 국가 경제에 어렵다. 그리고 자기네가 투자도 못하고 고용도 못한다. 저는요, 그냥 한마디로 개새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개 같은 얘기인 게 뭐냐면요. 그렇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재벌들이 그 잉여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했냐? 사람 더 많이 잘랐어요. 예. 네. 소위 말해서, 상시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은요, 훨씬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임시직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투자는 안 하고요. 해외에다 공장 세웠어요. 소위 말해서, 그, 고용의 질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예.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진다는 건 소득 분배가 어떻게 일어나지냐면요. 임시직이 많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거조차도 다시 자기 호주머니에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 그 다음에 저임금을 찾아서 해외에다 공장지으니까 국내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요. 좋은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 난리 났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상당 아마 미국도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해외 공장을 다 불러들여. 예. 똑같은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요. 안 돼요, 지금요. 베트남에다가, 뭐, 중국에다가 어마어마한 일자리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걸 투자라고 하는 거죠, 걔네들은요. 그건 개뿔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투자가 뭐, 그 돈이 어디서 벌었습니까? 국내에서 다 연구하고 다 해가지고 돈번거 같고, 해외에다가 싼 임금에다가, 사람 써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걔네들 다 먹여 살려는 거죠. 어떻게 국내 사람들한테 먹여 살았습니까? 그렇다고 뭐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아니거든요. 계속 이런 식이죠. 걔네들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차피 재벌은 돈을 벌어도 분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글을 내면 차라리, 아,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요. 예전에는 사실 뭐 중소기업을 다니고, 대기업을 다니, 물론 대기업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뭐, 어느, 소위 말해서 이름 되면 많은 기업에 다니면은 사람들이, 어우, 뭐, 출세했다, 뭐, 이런 얘기 아주 옛날 어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임금 차이가 이렇게 나진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취업할 당시만 해도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이랑 임금이, 차이가 있긴 있는데, 지금의 이런 격차는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기업 선호가 굉장히 이제 올라갔죠. 예,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것도 이제 계층화가 생긴 거죠. 소위 말해서 지금 대기업에 다니는 뭐 대기업 아니면 뭐 금융권 뭐 여하튼 이제 소위 말해서 누구나 들으면 아는 회사에 임금은요,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업무를 자동화하고 해외 공장을 이전하고 하면서 사임해서 돈이 이제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사람도 많이 자르고 임시직으로 했죠. 그러놓고 임시직이라든지 뭐 해외 나가는 거에서 절약된 부분을 갖다가요, 여기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정규직에다 좀 채워준 거죠. 더. 예, 더 높게 주는 거죠. 그러면 뭐냐 하면요,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이겠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의 전략이 뭐냐면요. 이제 사람 적게 쓰는 대신, 이제 소위 말해서 공부 많이 하는 애들 좀 뽑아다가, 자기네 쓸모 있는 애들 좀 뽑아다가, 일을 이제 왕창 부려먹고요. 예. 그 다음에, 여튼 남는 장사니까. 그러니까, 사람 갖고도 남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금융회사다, 제조회사다 그러면은, 물건 팔아서 이익 남기고, 뭔가 어떤 전략적인 사고나 어떤 전략적인 소위 말해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제, 독하게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채워 나가니까, 보니까,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노동자라고 해도,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종살이를 해도요, 이게 이제 백 칸짜리 집에 있는 종살이를 하느냐, 뭐, 두 칸짜리 종살이 하느냐,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 칸짜리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요, 두 칸짜리 종사, 같은 종인데도요, 그 종을 무시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조선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거제도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조선업 어려워가지고, 이제 한국 난리 났거든요? 옛날에 이제 뭐,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만들고, 뭐, 잘 만들고, 하지만요, 결국 뭡니까? 경기 침체되고, 전 세계적으로. 배에 수주 안 들어오고, 중국이라든지 이제 일본이 다시 뭐 그쪽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그러다 보니까요 망해요. 그러니까 크레인 다 뜯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팔고 막 예, 난리 났거든요. 임금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쪽들 예,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왜 노조가 강해요 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 거죠. 말이 노동자지 노동자가 아니에요. 행동하는 건 사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같은 노동자라고 그러니까 노동자의 계층이 또 이제 또 생기고요. 뭐 뭐 현대자동차 노조 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도대체 이게 과연 뭐 제가 봐도 과연 저러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전 사측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노동자끼리 어떤 그 수평적인 관계를 봤을 때 네. 상당히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것도 이제 계층화 된다는 거죠. 노동자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소위 말해서 그 100한짜리 예, 집에서 종살이하는 노동자들만 네. 소위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 노동자들은요 진짜 노동자예요. 그야말로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그 노동자 안에서도 이제 막 계층이 나눠지고 또 부는 재벌로 다 편중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도 현재 그런 상황이 왔고요. 정치도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네. 그 죄 지은 놈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이런 상황에선 뭔가 혁명적인 변화가 역사책을 봐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 예. 그러니까 시점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네. 다음 정권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결국 아까 환보가 제가 굉장히 깊다고 얘기를 했는데 환보를 다 도려내야 돼요. 네. 도려낼 때는요 도려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러면은 이 도려내는 과정은 혁명적이에요. 저는요. 정말 이제까지 뭐 청문회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단죄를 한다 뭐 한다 했지만 결국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사면 복권 끝. 네. 사면 복권 끝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사면하고 복권하는데 뭘 한 겁니까? 몇 년 있다 사면하고 복권하는데 재벌들 다 들어갔다 나오면 사면 복권 당하는데 저 왜 복권 안 되죠? 뭐 막말로 무슨 자질구레한 제가 십몇 년 전에 뭐 그 인사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아주 경미한 인사사고예요. 그냥 예, 오토바이랑 좀 부딪혀가지고 오토바이 그렇다고 뭐 걔가 입원한 것도 아니고요. 멀쩡하게 걸어 그냥 넘어졌어요. 걔가 그냥 저 복권 안 돼요. 그거 아직도 저기 거기 범죄 기록 보면 나와요. 제 이름 그에 나오거든요. 아니 정말 수백만 수천만한테 그렇게 피해를 준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사면 복권 나오면서 그런 거는 복권 안 왜 사면 복권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정권이 바뀌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 정권 안 바뀌면 뭐 그거는 제가 뒤도 돌아볼 필요도 없고요. 네. 정권 바뀌는 건 당연하고요. 정권 바뀌었는데 제대로 단지 못하면 그거는요 정권 바뀌는 안 바뀌는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바뀌고 나서 정말 좀 죄송한 얘기 뭐 표현 자체가 좀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피해 숙청이 돼야 됩니다. 정말 피해 보복이 정말 될 정도로요. 정말 피가 튀겨야 돼요. 진짜 피가 벽에 튀지 않으면요 이 사회 안 바뀝니다. 이 나라 안 바뀝니다. 좀 가혹할인 만큼 저게 정말 민주국가야 할 정도로 외신에서 보도 나올 정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국이 뭐가 문제냐면 죄를 지으면은 절대 내가 엄청난 보복을 당하고 내가 엄청나게 순환을 당한다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시켜준 정권이 없어요. 그게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은 맨날 전 이 모양 이 꼴로 살 것 같아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필리핀처럼. 전요. 전 필리핀 대통령 아주 좋아합니다. 네. 저도 네. 뭐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런 부분이 좀 강하게 뭐 어차피 뭐 법대로 처리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뭐 법만 어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 딱 떨 거 없다. 네, 그렇죠. 네, 이건 네. 이거니까. 그렇죠. 그냥, 네. 예. 법만 잘 지키고 살아라고 뭐 세상에 더러울 게 없다 뭐 이런 거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그 다음 좀 이제 예 아니 뭐 그냥 그 한국에서 통하는 건 돈하고 뺑이거든.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뭐 지금 더 심해질 거죠. 그래서 그 선택받은 몇그 지금 당장 나한테 뭔가 없더라도 그래도 있는 사람들한테 잘 붙으면 운 좋게 그 사람들 이제 관리받으면서 그 사람들 돌봄을 받으면서 그러면 이제 출출살길도 지금 뭐 지금 시국에 다 이제 드러나는 게 그건데 뭐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우병우 같은 이런 괴물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뭐그 사람 뭐 머리 자체가 굉장히 좀 천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뭐 고시패스에서 지금 뭐 엘리트의 길을 걸어와서 정말 좋은 인재가 돼야 되는데 그 좋은 머리로 자기 배 불리는데 이거 권력에 붙어서 빌붙어서 그냥 이런 사람밖에 안 돼버린 거죠. 본인이야 뭐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서 뭐 좋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전혀 뭐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참, 그게 청문회에서 정말 대단한 거죠. 그걸 보고 알았어요. 뭐 청문회 나오기 전부터 그런 사람인지 알았지만 어제 청문회 보면서 현상금이 붙었던 거 알고 있느냐? 나 신경 안 썼다. 이게 이 사람은 일단 뭐딴 거보다도 자기 가오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보니까 뭐 유죄 무죄 뭐 이거야 자기가 뭐 자기는 뭐 죄를 지은 게 없다. 그냥 그렇게 계속 둘러대고 뭐 그렇게 뭐 법을 또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뭐그다 방법이 있겠죠. 커넥션도 있고 뭐 근데 그것보다도 이 사람은 이제 그 답변 태도나 이제 이런 답변하는 그 내용을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살 좀 건드리면서 자극하면서 그 사람 좀 흔들어 써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 얼마 전에도 그 어느 회사죠? 굉장히 그 대기업에서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이 뭐 기계 꼈나 해가지고 산재 그거 신고하려고 했는데 상사가 휴대폰을 뺏었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아니 이건 캐나다에서는 거의 뭐 예, 대단한 일이죠. 정말 근데 엊그제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이제 신고조차 못하게 위해서 휴대폰을 뺏는 이런 이거 어떻게 뭐 납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그 동네에 근데 캐네디언 그한분 친한 분이 계시는데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신 이제 전직 변호사 분이세요. 개를 끌고서 산책을 하루에 몇 번씩 하시는데 친한파에 지한파이시기까지 해요. 한국을 되게 좋아하시고 추석 때도 한국도 또 다녀오셨다고 하고 진짜 캐나디언이에요? 이게 예예 한국계도 예,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뭐 희한한 분이시네. 예. 또 이게 워낙 저희 동네에 한국 사람들이 또 유입이 많다 보니까 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와서 뭐 물어보고 뭐 하면 뭐또 변호사니까 뭐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으면 뭐 와서 뭐 이제 팁도 알려주시고 뭐 교통사고 때뭐 나면 뭐 절대 이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되게 좋으신 분인데 되게 인자하시고 이미지가 좀 버니 샌더스랑 좀 비슷하시게 생겼는데 의외로 젊으시더라고요. 근데 젊은 나이에 여행도 다니고 이제 좀 은퇴를 빨리 하셨어요. 변호사니까 뭐 돈도 많이 버셨겠지만 돈 버는 것보다 이제 좀 여생 편하게 그냥 즐기는 이제 게 중요한 그러려고 거니까. 그러신 분인데 너무 한국에 관심이 많고 그러시다 보니까 만나면 한국 얘기밖에 안 하세요. 먼저 꺼내세요. 추석에 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 좋은 곳인데, 한국은. 추석 때 가니까 또 워낙 북적북적거리고 그러잖아요. 아, 난 저기 뭐, 못 살겠다. 그 분위기 보니까.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세계, 이제 한국 소식 나오면 항상 그 얘기. 뭐, 한국에서 무슨 사고 났다더라.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먼저 언급해 주시고, 되게 좋으신 분인데. 요즘에는 길에서 마주치기가 무서워요. 무슨 얘기가 나올지 뻔하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이 황당한 얘기죠. 사람들,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건, 근데, 그런 말씀을 꺼내실까 봐, 마주치기가 정말 두려울 정도예요. 국가의 기능을 상실했죠. 국격을, 뭐, 국격이 있나요? 국격이 지금 이제 이제, 없죠. 예, 이제는 국격이 없어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다음 대선, 언제 될지 몰라도, 그때 판가름이 날것 같아요. 이게, 헬조선 탈피냐, 아니면, 앞으로 100년 동안은 헬조선보다 더 못한 곳으로 달려갈 것이냐는 다음 대선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번거롭겠지만 모든 문제, 대선처럼 모든 사안, 모든 그 정책에 대해서 국민 투표에 다 붙이는 거예요. 국민들이 해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고. 4대강도 그렇고 뭐 이제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냥 되게 뭐 비현실적이고 되게 귀찮은 일이 될지도 몰라도 오죽했으면 뭘 하더라도 일단 니네끼리 결정해서 하지 말고 국민투표 다 붙여라 일일이. 그래서 국민들이 하라고만 해. 뭐 다수가 원하니까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렇게라도 했으면 그래도 적어도 대다수가 반하는 정책은 또 없을 것이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왕정도 아니고, 헌법에 국민이 주권자고 주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아직까지도 DNA에 조선시대 그 왕의 한마디면 벌벌 떠는 아직도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식이, 왜 아직도 바뀌지 않는지, 우리가 펴줘서 뽑힌 사람이 앉아서, 이재명 시장이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인이다. 왜 겁을 먹고, 우리가 하지 말라면 그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고, 내려와라 그러면 내려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감히 왕한테 도전하는 것 같고, 대드는 것 같고, 반하는 것 같은 이런, 아직도 인식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황교안 총리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다음 대선까지 관리만 해라. 네가 할일 그거 뭐일 버리지 말고 그냥 뭐 제가 최소한의 그것만 하면서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뭐 국회에 방문할 때그 의전 의전을 갖다가 예. 대통령급으로 하라고 요구했댔더라고요. 그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 꼰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본인이 전혀 그래야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죽했으면 지금 뭐 친박계 지금 대선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것부터가 코미디지만 본인이 부역자인데 그만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만 대통령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역할을, 그러니까 반 대통령도 아니고 자기가 100%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예, 지금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사람 뽑고, 뭐, 그냥 답이 없어요. 뭐, 왜 이러지? 이 사람이 지금 이 촛불 민심을, 그러니까 신경도 안 안 쓰는 쓰는 거예요. 거죠. 제가 지금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이제 촛불이 이제 황교안 탄핵으로 한몇주 모여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한테 좀 그게 집중이 됐다는 걸 본인이 느껴야 할것 같아요. 그게 근데 뭐그 서열로 이제 만약에 뭐 황교안이 또 내려오면 또 그렇죠. 다음 싸움이 와도 또 그럴 다음 거고요. 그런 그러니까 그 끝이 없다는 거죠. 근데 끝이 없는데요. 그 네. 순위가 국민으로 순번정해가지고 5천만 번째 사람이 돼도요. 전 그짓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민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국민의 수준이라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DNA 얘기하셨고, 저는 이제 피를 얘기했고,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정변이라는 것들이 항상 있어 왔지 않습니까? 우리 구한말부터 뭐 갑오경장 뭐부터 시작하면 갑신정변 뭐 계속 뭐그 전엔 동학혁명도 있었고, 그다음에 5.16 이제 그4.19 계속 그 아니 이제 5.16혁명 말고 4.19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광주민주화운동이라든지 또그1980 7년에 이제 그 이한열 열사 당시 그 항쟁, 유월 항쟁도 있었고, 그게 이제 있죠.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대선 전후가 돼서, 이제, 결과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촉발을 제가 있을 건데, 사건이 분명히 발생할 건데, 매번 이제 느끼지만은, 그게 이제 뭐, 성공하느냐, 그게 이제 실패하느냐, 이제 그거는, 뭐 정말, 그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 다만 이제, 누군가, 조금 뭐라 그럴까?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패거리 문화 아닙니까? 뭐 말이 좋아요. 정당이지. 이게 패거리들 아닙니까? 그냥, 예. 소위 말해서. 정치권에서 노는 패거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 뭐, 이름 지어서 무슨 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 정당에 대한, 뭐, 신뢰도 없고요. 네. 예. 야권이 잡는다고 선 치더라도, 저는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뭐, 야권이 사실 잡았지만은, 뭐,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뭐, 개혁을 한번 하고 싶어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역사가 평가하겠죠. 뭐, 실패한 개혁이다. 네. 우리 뭐, 예전에 이제 나중에 무슨, 우리 고려 시대 때 무슨 국민당이 뭐, 여러 가지 개혁을 했지만은 뭐,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뭐, 정도전이 뭘 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질 거예요. 이제, 과연, 이게, 이번에도 이게, 야권이 잡아서,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사실 정치권이라는 게전 그렇습니다, 보면요. 뭐, 지도자 하나가 있고, 뭐, 거기 밑에 이제 뭐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 안에요. 이게 뭐, 뿌락치 같은 놈들도 많아요, 사실. 뭐, 여당이 연결돼 있고, 뭐, 이제, 무슨 또 친분이 있고, 뭐, 또 사전에 팔천에 뭐 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희석되는 거예요, 또 이제. 하다 보면. 뭐, 쟤는 빼줘라, 뭐, 쟤는 그래도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빠져나가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으로서는 전혀 정당에도 속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민중 속에서 누군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 안에서 튀어나와서 자생적으로 생겨서 거기서 이게 비록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요. 과격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어떤 정치 세력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누군가가 나와서 그냥 한꺼번에 청소하게 쓸어버리지 않으면은 저는 이거는 뭐 답이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과연 정권이 바뀌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여기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뭐 색깔이 그 보수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수냐 아니면 뭐 진보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급진 과격에 해당해요. 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저는 급진 과격입니다. 쓸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보수도 안 맞고요. 진보도 저는 싫습니다. 급진 과격이 저는 정확한 제 정치적인 성향입니다. 정도로 뭐 어느 쪽이든 정도로 가면 되는 네. 거고, 문제가 있으면 확실하게 쳐내면 되는 거고, 그냥 그쵸, 뭐, 좌우가 뭐 필요합니까? 좌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네. 어떨 때는요, 보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예. 네. 사회가 안정되고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는요, 그게 진보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예, 필요가 없죠. 네. 예. 네. 그 다음에 적당히 이게요, 좀 위험할 때는요, 보수가 필요합니다. 진보가 필요합니다. 예. 네. 근데요, 지금 상황은요, 저는 급진 과격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상황 자체가. 이게 항상 어느 하나만 고수할 수는 없죠.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뭔가 좀 급진 과격한 네.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죠. 저 이제 말씀하신 그 스파크는 조만간 제 예상은 조만간 좀그 스파크가 일것 같아요. 뭐 말로 해서는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말이 난, 예. 지금 황교안 총리가 지금 이제 정권을 누리기 시작한 이후로 경찰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뭔가 이제 지침이 있었겠죠. 그동안은 그래도 이제 평화적인 시위였고 또 괜히 또좀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진압했다가는 정말로 본인들이 더 역풍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했는데 지금 워낙 또황 총리가 공안 검사 공안검사잖아요. 출신으로 뭔가 확실히 이제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평소와 똑같이 평화집회를 열어도 경찰이 더 강하게 진압을 할수 있고 그러면 충돌이 생길 충돌 거라고요. 생기죠. 그게 스파크가 돼서 아마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까지 추워 죽겠는데 나가서 촛불만 들고 있을 순 아,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거는 그들이 원하는 거고. 어쩜 뭐 수가 이제 점점 이제 탄핵 이후로 이제 60만 명 모였다고 했나? 뭐 그런데 막, 저는 뭐, 좀 이렇게 답이 안 보일 때는 좀한 번은 강하게 좀, 좀 뭔가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이제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는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저쪽에서 그걸 꼬투리 잡고서 뭔가 또 프레임을 짜고 이거는 이제 안 먹힐 때라고요. 워낙 뭐 그럼요. 지금 분위기 파악을 해야죠. 많이 촉발이 돼서 어떤 피해가 생기면요. 제가 볼때 인원은 지금보다 진짜, 잘못하면 1,000만도 아,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만일 저기서 오판을 하는 순간에 1,000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정권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요. 정말요. 황교안이 됐든 박근혜가 됐든 어떠한 정치 지도자 됐든요. 정말 머리채 질질 끌려서 피범벅이 돼서 아마 끌려 나오는 수가 생길 황교안 겁니다. 정말, 정도면 예. 군대를 동원하겠죠. 뭐, 아, 정말 뭐 그런 그림까지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네. 예, 뭐, 좀, 여기 한국에서 저희가 무슨 뭐, 친척, 친지, 가족분들 다, 친구들도 다 살고 있고요. 남일 같지가 아, 않아서, 그럼요. 함부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늘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는 있는데, 근데 뭐,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혹시 뭔가 대통령의 7시간, 아니면 세월호의 진실, 혹시 뭐, 본인이 생각하시는, 뭔가, 이랬을 것이다. 7시간 동안 이런 일이 세월호는 사실 이래서 침몰한 거다. 뭐 이런 혹시 믿고 계신 이론이 아니, 있으신가? 저도,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 기사 읽는 걸 좋아해서, 네. 뭐, 이것저것 많이 봐요. 뭐, 누구 이제 페이스북에 다 올려놓은 것도 그렇듯 하지 보고. 않나요? 예, 뭐, 남들 근데, 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제가 그날 같이 있어본 것도 아니고, 예. 이제 제가 하나 느끼는 건 그래요. 뭐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날 뭐 관저에 있었다. 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네, 관저에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월호가 터졌을 당시에 또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박근혜 보고 너뭐 했냐 도대체라고 이게 한두 번그 얘기가 나왔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계속 사람들이 욕을 했다고요. 1년에 반을 그냥 예. 특별한 일정 없이 쉬었죠. 예. 계속 예.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예. 계속 얘기할 때마다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어떠한 대답을 그거 니네들이 알 필요 없다라고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대통령의 뭐 그런 동선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그런 사람들 뭐, 다 모르고요. 예, 대면 그거는, 보고도 안 받고. 예, 그거는 그거 청와대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동선은 원래 뭐 국가 기밀이다. 네. 그냥 그걸로 끝이죠. 네. 예. 그러더니 지금 와가지고 관저에 있었다. 이제 지금 와서 나오면, 문제가 예. 돼서 그럴듯하게 뭐 시나리오 짜서 퍼즐을 다 맞춰서 좀 공개하고 싶어도 지금 와서 막 급하게 뭔가를 좀 꾸며내려고 해도 다 안 맞는 예.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미 벌써, 예. 그게 맞던 안 맞던 간에, 예. 시나리오가 A, B, C, D, E, F, G, H, I, J, K, 예. L, M, N까지 쭉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현재. 근데 저는 그래요. A가 맞냐, B가 맞냐 중요한 게 아니라, 예. A, B, C, D, E, F, G 안에 그 다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예. 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시나리오 안에서, 그, 소위 말해서 그게, 그 픽션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 픽션 안에 박근혜가 한 일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네. 그 박근혜가 그럼 그 픽션이 안에 있는 박근혜의 행동이라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었냐?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게 팩트라는 거죠.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박근혜가 정상적인 그 근무 안 했다라는 거죠. 관저에 있을 수도 있죠. 네.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 누구 말대로 프로포폴 맞고 누워 있었는지 네. 시술하고 있었는지 네. 무슨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지 뭐 그보다 더한 걸 하고 있었는 건지 네. 예. 뭐 약품 나오는 거 보면 가관이지 않습니까? 무슨 비아그라가 나오질 않나 뭐 프로포폴이나 무슨 향 정신성 무슨 네. 약품들 쭉 나오고 있지 않냐 뭐 무슨 생각을 그거와 관련된 무슨 생각을 해도요 저는요 다 맞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주진우 기자가 뭐 비아그라 나오니까 예전에 뭐 섹스 비디오도 나올 거다 무슨 얘기를 네. 했잖아요. 비아그라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지금요 무엇을 생각해도 저는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이 되지 그 네. 이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는 없지만은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시나리오를 네. 아주 구체적이고도 면밀하게 그리고도 또 우리가 그 이미 밝혀진 건 내용을 통해서 네. 예 짜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다 갖추셨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공색한 변명 아닌 변명 뭐 걔네들 얘기하는 건 지금 뭐냐면 관저에 있었다 이 정도밖에 못해요 얘기를. 네. 그럼 옛날부터 관저에 있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걸 얘기를 안 했겠어요. 네. 관제 없었거나 관제에서 딴짓을 했거나 하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입니까? 벌써 시간이 벌써 한참 지난 일인데 이제까지 왜 얘기를 안 하고 있겠습니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리고 모르거나 떳떳하면 기밀이라도 그럼요. 얘기 못할 건 없죠. 예. 아니 그리고 뭐 기밀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말 못한 기밀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 못할 기밀이라면요. 뭐, 김정은한테 편지 썼습니까? 또 이번에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뭘 또, 이번엔, 뭐, 존경하는 뭐, 김정은 뭐, 이렇게 썼습니까? 그게? 뭐, 그니까, 갑자기 또 그 얘기하니까 또 박사모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뭐 그 편지 써놓은 것 같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썼을 때는 예. 지네가 하면은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 없는 이게 박사모의 실체라는 겁니다. 예. 박사모뿐만 아니라 그쪽 사람들이 다 예. 그래요 지금. 뭐. 이게 어느 편에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전인수죠. 지네가 하면은 뭐 다 맞는 거고 남이 하면 뭐 다 틀리는 거고 뭐 오직 하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이거 뭐 저기 쌍꺼풀 수술한 것도 그것도 뭐 그것도 아니냐 뭐 노건평이는 뭐 뭐 저기 뭐 최순실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도대체 예. 이완영 이번에 청문회 스타가 됐는데 원래 본인이 의도치 않게 스타가 됐는데 와뭐 물타기 장난 아니더라고요. 와 어저께도 보는데 너무 그냥 재밌어요. 이제는 그냥 그거 보고서 답답함을 넘어서서 예. 저런 사람도 있구나 진짜 이게 안민석 의원이 한 말이 뭐 깊게 들어갈 것도 없어요. 딱 그분 말씀이 맞아요. 감추려는 사람이 범인인 거죠. 예. 떳떳하면 뭐 비밀이든 뭐든 뭐 다 까는 거예요. 예 차이가 뭐 뿔릴 게 없는데 근데 감춘다는 거는 뭔가 있다는 거고 그건 뭐 깊게 생각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상식적인 뭐 일인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제 바람이 있으면 뭐 대선 뭐 이런 거 떠나서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가 뭐 당연히 채택도 안 되고 뭐 무산되겠지만 그런데도 좀뭐 뭐, TK 지역에서는 일부 쓴대요.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아뭐 너무 어이가 없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교과서를 그냥 이번 정권의 이런 내용들 낱낱이 다 기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원히 기록에 남아서 그러길 바래요. 이것도 은폐시키고 뭐 그게 아니라 정말 쪽팔리는 일이지만 뭐 과든 오든 기록을 해서 후세에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대, 이 진짜 치욕적이고 진짜 비상식적인 시대를 뭐물 건너에서 저희는 체험을 했고요. 뭐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좀 기록에 남겨서 두고두고 이제 그 당사자들과 부역자들의 그 후손들도 좀 정말 얼굴을 못 들고 다니도록 앞으로 영원토록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대선 좀 크게 한번 기대를 걸어 보고요. 조기 대선 좀 분열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 우리가 이제 그 저는 이제 왜 이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과연 이 국민의 성향은 어떤 그 색채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 사실 옛날부터 여러 차례 해봤거든요. 한국적인 한국은 한국 사람들은 어떤 기질이 있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히 평등하기를 바라는 것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면은 따라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 좀 자기가 잘난 사람이 있으려면 자꾸 헐뜯고 그 사람들을 그, 이렇게 낮추려고 하고, 아니면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이제 비슷해지려고 하고,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을 자꾸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오랫동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이제 봉건제도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순종하고 복종하고 어떤 네. 그힘 있는 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는 그게 이게 혁명적인 그 DNA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예, 그 우리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향 평준화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던 하향 평준화에 조금 이렇게 속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자꾸 예, 내가 올라가기보다는 끌어내려서 비슷해지려고 하고 싶어 하는 그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DNA를 가지고 있으면요, 혁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내가 올라가면 되니까요. 어떻게든지. 네. 근데, 물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잘안 올라가면 또 혁명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는 사실상 상당 기간 걸리고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편한 게 뭐냐면 남을 끌어내리는 게 제일 편하죠. 네. 예. 없는 사람들이 끌어내리는 게 제일 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이제 1940년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커뮤니즘이 전 세계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사실 부각될 당시 모든 나라가 공산주의를 다 받아들인 건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중국도 공산화가 됐고 무슨 이제 아시아권에 사실 그잘 사는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빈부의 차가 크거나 뭔가 하여튼 꼭 그게 빈부가 아니래도 누군가가 뭔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커지면은 이게 그런 이데올로기가 먹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뭐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서 뭐 아주 많은 나라가 남아있진 않지만은 한국도 그런 게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조선시대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공산주의가 들어오기가 되게 편했다는 거죠. 왜? 네. 뭔가를 나누기. 야, 쟤네들 거 뺏거나 끌어내리면 돼라고 하는 게 훨씬 쉽게 먹힐 수 있다는 거죠.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사실상 공산주의가 된 나라 동유럽 빼놓고는 동유럽이야 예전부터 사실 서유럽과는 달리 좀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 됐단 말이죠. 미국이 뭐 공산주의가 된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듯이 뭔가 이 차이가 커질 때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들어오기가 되게 쉬워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이 현재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게 한국 내에서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약자와 강자의 예전에는 이그 소위 말해서 둘의 격차가 좀 적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DNA가 분명히 작용을 저는 이제 할 시기가 왔다고 느껴지고 마치 이게 꼭 구한말의 상황이랑 이제 좀 비슷한 또 이제 구조적인 정세가 이런 상황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저는 이제 좀 급진적인 변화가 뭐지 알았다고 보고 또 이런 시대에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인물 조금 분명히 누군가가 그러니까 전 문재인 씨도 좋고 뭐 차라리 저는 정치 성향은 이재명 씨 쪽이 가까워요. 문재인 씨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리를 5년 동안 정리를 하기에는 글쎄, 이 사람이 이제, 안으로는, 강한 어떤 그게 있을지만, 외유내강이라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약하지 않을까. 보여주는 이미지가 많이 유하죠. 약하지 않을까. 이 사람 가다가, 에 그래.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조금 걸린다는 거죠. 저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씨를 찍었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걸맞은 인물이었는데 왜냐면 이제 이명박 정권을 처리하기에는 괜찮은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이명박 정권에 한번 거쳤고. 박근혜까지 지금 이제 등장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이 10년을 청산하기에는 포스가 좀 너무 약하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는 좋아했지만은 약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좀더더 강한 사람이 이제. 왜냐면 지금 너무 오랫동안 너무 소위 말해서 이제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뿌리를 뽑으려면 이제 힘이 더센 사람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너무 길어요. 10년 동안. 5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그리고 10년 이제 요번에 온또이 박정권은 이또 뿌리가 또 더그 루티드 돼 있죠. 더 멀리. 아, 이거를 다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감자 그 뿌리 뽑아내듯이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이르려면은 이 보통 힘이 있는 사람 갖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런 생각도 해봐서 이재명 시장 갖고도 잘안 되겠구나. 잘 이게 더이어더센 사람이 좀 나와야 되겠구나. 저기 필리핀 대통령으로 수입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 한국의 시국 얘기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네, 이거 뭐 없네요. 지금 저희가 이거 방송 제가 이제 방송 참여한 이후에 사실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거의 매주 아마 뭐 다음 주도 하게 될 거예요. 또 하게 되겠죠. 다또 이와 비슷한 또 다른 또 뭔가가 나오겠죠. 다음 주에도. 예, 더, 뭐, 재밌고 충격적인 그런, 뭐, 안 나오는 게더 이상한 지금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뭔가 또 있을 거고요. 뭐, 시국 얘기는 이번 주는 이만큼, 임하고 예. 예, 뭐 정리할까요? 런던 어떻게 혹시 그동안 뭐 런던에서 있었던 뭐그뭐 소식 같은 거 전해 주실 거 있으면 일단 또 한번 예, 그거는 이제 예. 2부에서, 할까요? 예, 진행하기로 하죠. 예.